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너의 생각에 잠겨 낯익은 빗소리에 너를 불러봐 흐르는 듯한 눈물만큼은 내게 보이지 않으려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모습을 하고 뒤돌아서서 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느껴와 아직까지 너를 불러봐 불러보는데 내 집으로 가는 길에